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 방송사 총사장과 일행이 16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 체류기간 총사장 일행은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교육위원회 일꾼들을 만났으며 주최 사상탑,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, 평양 지하철도를 참관했습니다.